could breathe 같은 우리가 분명 어휘래야지 이 손란 리거라 딩병 아히레 겨위 아티나소 가미다 이 손 리거라시 꺼요 꺼요 생피서 극현디 디편이리고 데고 겨우에 아티수요 이슬이 꽃혀대노 솔리리 말아쓰이고 Ninjaro toto Beruang ketiki Pengen Riko sun tinggal no Ojo maning-maning Riko Ngelek-ngelek kati Sun anggap Riko Irang santerimu merko Uwai wasriko Wis mati rasa rasa Wasamu Oh, cuma nih, mana?